K-POP's News. 2021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상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일자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자입니다.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원 위탁연구연구팀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공모대상은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인턴 리스 슬기로운 대학생활 참가 안내입니다. 참가 대상은 학교에 적응하고 싶은 신입생, 나만의 취업 로드맵이 필요한 대학생입니다. 모집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진행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미니인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 또래 상담 공감한대에서 진행하는 상담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상담 신청은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부인이 8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A 의원인 배우자인 B 씨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의원에 따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호흡이 없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7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674명으로 광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각각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은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개헌안에는 개헌 전에 수행한 대통령직 임기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2000년에 처음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총리 재직 기간을 거쳐 최대 36년간 초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 전인 지난해 6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